푸른 밤 종현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으론 후견 지명 효과라고 해서요.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각하게 된다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데요. 글쎄요, 우리 정말 알았던 걸까요? 그렇게 될 걸 정말 알고 있었다면 우린 후회를 하지 않았겠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평생 꿈꾸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실패할 줄 알았다면,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는 못 돌아갈 줄 알았다면 우린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요,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후회해도 되고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려면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말 말고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잘할 거야. 이런 말 쓰기로 해요. 2월 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7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브루노 마스의 If I Knew였습니다. 와, 브루노 마스는 정말 레트로한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군요. 크, 대단합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야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저는 근데 이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꼭 이렇게 해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먼저 얘기 좀 해주지. 그걸 알았던 사람이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사실 되게 결과가 난 후에야 할 수 있는 좀 책임 회피 혹은 뭐 좀 무책임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말은 하지 말고요. 그래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 갖고 옆에 사람들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기보단 괜찮아, 이번 걸로 뭔가를 배웠을 거야, 다음에 더 잘하겠지라는 식으로 좀 용기와 그런 걸 붙들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는 날이죠. 이번 주 주제, 정말 제가 눈물을 머금고 고른 주제입니다. 공감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푸른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종현이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골랐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 주제인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내일은 생방으로 진행이 되니까 잊지 말고 찾아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 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정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걸어보는 게 꽤 도움이 된다고 하죠.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나는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으면 나는 날씬하다, 나는 날씬하다. 뭐 이렇게요. 요즘 길가에 쭉 늘어선 초콜릿들 보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최면을 걸어봅니다. 나는 연애 중이다, 연애 중이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은 연애하면 함께 듣고 싶은 노래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선곡으로 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죠.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의 주제 연애하면 함께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아유, 어떡해요. 제가 이제 뭐랄까, 해탈?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나봐요. 개그로 사용할 수 있어. 자, 첫 곡은요, 저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뭐랄까, 설레이는 마음을 표현한, 푸른밤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가사를 쓰고 곡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처음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연애 초기에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늦게까지 좀 집에 데려다주는 길마저도 좀 아쉬워서, 아는 길인데도 계속 돌아가고 아이쿠 길 잘못 들었네 하면서 괜히 돌아서 집에다 데려다주는 그런 뭐랄까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저의 노래 종현의 시간이 늦었어 골라왔습니다. 들으시고요, 연애하시는 분들은 행복하게 지금 집에 데려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종현의 시간이 늦었어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연애하면 함께 듣고 싶은 노래로 제가 선곡을 해왔습니다. 자, 이번엔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들려드릴 노래는 버벌진트의 노래입니다. 기름 같은 걸 끼었나 인데요. 이 노래는 2010년에 발표가 된 EP 앨범 수록곡이고, 뭐랄까 곡 전체적으로 소박한 사운드와 뮤지컬같이 느껴지는 가사의 구성이 참 매력있는 그런 곡입니다. 내 타고 있는 널 향한 나의 이 뜨거운 마음에, 불타고 있는 나의 마음에 누군가 기름을 끼얹어서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아, 그런 로맨틱한 가사가 있고요. 좀 위트가 넘쳐요, 전체적인 가사에서. 중간중간에 또 뎁씨와 빈지노가 함께 피처링을 했는데 그것도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곡입니다. 사랑에 빠져있는, 완전 사랑에 이렇게 흠뻑 젖어있는 듯한 뉘앙스가 나는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 인피니트 H의 예뻐입니다. 이 곡은 이번에 나온 신보예요. 인피니트 H는 인피니트라는 그룹의 프로젝트 그룹인데, 이전에 미니앨범 첫 번째가 나왔었고 이번이 두 번째 미니앨범입니다. 동우씨와 호야씨가 인피니트 H로 활동을 하시고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사랑에 빠진 감정을 두 멤버가 각자의 표현 방식과 스타일로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고요. 되게 매력적인 후렴구가 주를 이루는 그런 곡입니다. 힙합이네요, 둘 다. 힙합 뮤지션의 곡입니다. 들어볼게요. 버벌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었나. 뎁과 빈지노가 피처링했고요. 인피니트 H의 예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기름 같은 걸 끼었나, 내 안에 타고 있는 부위에다. 네가 내 이름만 불러주면 나 어디든 달려갈게 새야. 희한하게 너만 보면 한결 버벌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었나, 그리고 인피니트 H의 예뻐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연애하면 듣고 싶은 노래 골라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골라온 노래는요, 마크 론슨의 노래입니다. 업타운 펑크. 빌보드 차트를 상당히 오랫동안 상위 랭크되고 있는 그런 곡이고요. 마크 론슨의 이번 앨범은 상당히 레트로한 분위기를 많이 품고 있고, 전체적으로 피처링 진이 화려한 그런 앨범입니다. 이 곡을 왜 연애할 때 듣고 싶냐면요, 곡이 너무 신나요. 일단 너무 신나서 그냥 뭐랄까, 여자친구랑 같이 클럽 혹은 뭐 라운지바 같은 데 가서 들으면서 함께 이렇게 춤추고 싶은 그런 곡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마크 론슨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패셔너블하고 음악도 상당히 잘하는 그런 아티스트여서 멋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DJ로도 활동을 왕성하게 했었고요. 상당히 영국에서 인기도 많은 그런 곡이네요. 업타운 펑크. 자, 한번 들어볼까요?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 브루노 마스가 피처링했습니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연애하면 함께 듣고 싶은 노래, 그런 곡들 제가 골라왔죠. 소개해드릴수록 점점 외로워지네요. 더욱더 이런, 근데 외로움의 절정을 맞이하는 곡이 나타났어요. 자, 시간도 좀 무르익었겠다, 살짝 그냥 한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10cm의 쓰담쓰담입니다. 이 노래는 이번에 나온 신보의 타이틀곡이었죠. 3집의 타이틀곡이고, 뭐랄까, 선공개 됐었는데도 막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막 받아서 뭐 음원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었죠. 뭐 너무 달달하다 못해 닭살마저 돋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뭐랄까, 노래 부르는 이와 그리고 부르는 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둘이 너무나도 좀 부러워지는 그런 곡인 것 같고, 가사도 너무 그냥 달콤달콤한 것 같아요. 참 많이 들었던 노래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정기고의 너를 원해입니다. 이 곡은 2014년에 발표된 5월달에 발표한 싱글 앨범이고요. 정기고 씨는 사실 썸, 소유 씨와 함께한 썸 이 곡으로 2014년도를 재패했죠. 음원 차트를 재패를 하고, 그 이후에 나왔던 정기고 씨 혼자 냈던 싱글 앨범인데, 이 곡에서는 정기고 씨의 매력이 너무나도 잘 표현이 돼서, 저는 이전에 언더 활동을 하실 때 느꼈던 그런 뭐랄까 발음적 뉘앙스나 호흡의 뉘앙스를 이 곡에서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그런 곡이었어요. 빈지노 씨가 또 피처링을 했네요. 근데 저는 이 곡이 왜 여자친구, 사랑하는 이와 연애할 때 들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랄까,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남자가 여성에게 이제 구애를 할 때 얼마나 뭐랄까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하는지 이 노래에서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좀 들으면서 내가 너 꼬시려고 할 때 정말 이런 마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두 곡 들어볼까요? 10cm의 쓰담쓰담, 그리고 정기고의 너를 원해, 두 곡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빰 빠밤 빠밤 빠바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바 빠바바밤. 1, 2, 3, 4. 있으면 you know. I guess 살이 너무 좋아 예 감이 좋은 걸 10cm의 쓰담쓰담 그리고 정기고의 너를 원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윤입니다. 듣고 온 노래 두 곡이시고 오늘은 종윤의 프리스타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애하면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노래는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목소리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팝 가수입니다. 에릭 베넷의 노래인데요. The Last Time 가져왔습니다. 이 곡은요 사실 가사가 너무 달콤해요. 그러니까 오래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사랑에 빠질 시간이에요. 뭐 이런 식의 가사가 주를 이루는데 곡 전체적으로 뭐랄까 이 에릭 베넷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조곤조곤한 보컬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또 섹시하게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가사가 일단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2005년도에 데이비 포스터가 프로듀싱을 한 앨범이죠. 허리케인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허리케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은요. 사실 전곡이 히트곡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한국에서도 또 허리케인이라는 곡도 정말 한때 붐이 일었었어요. 그때 아마 박효신 씨가 커버를 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때 또 에릭 베넷의 음악이 또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가수들이 커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랑하는 가수죠. 에릭 베넷.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The Last Time 듣고 오겠습니다. 네,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은 연애하면 함께 듣고 싶은 노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들었던 노래 에릭 베넷의 The Last Time이었는데 야, 노래 들으니까 얘기를 더 안 할 수가 없네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들으신 분들 모두 느끼셨겠지만 재즈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요. 그 안에 에릭 베넷의 그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고 악기 구성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되게 스탠다드한 재즈 악기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의 선율과 그리고 또 드럼의 그 천천히 이루어지는 그런 리듬 거기에 또 전형적인 기승전결을 따르는 이 코드 진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곡 들어볼까요? 마지막 곡은 스티비 원더의 Ribbon in the Sky입니다. 이 곡은 1982년도에 발표가 된 곡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리메이크가 상당히 많이 될 정도로 가수들이 사랑하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고요. 저도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밴드 할 때 많이 불렀던 그런 곡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일단 그 뭐라고 해야 될까 Ribbon in the Sky 제목을 딱 들었을 땐 어떤 의미일까 이런 물음표가 좀 뜨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풀었나 봤더니 하늘에 우리의 사랑을 위한 리본이 떠있는 이 특별한 날을 나와 나누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가사더라고요. 얼마나 로맨틱한가요. 하늘에 정말 리본이 떠있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걸 표현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막 축복하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브라운 아이드 소울 앨범의 커버곡 뭐 리메이크가 돼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었죠. 자 스티비 원더의 노래입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는 사실 제가 프리스타에서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여서 사실 좀 빠지면 개인적으로 프리스타일에서 스티비 원더의 노래가 한 곡 빠지면 조금 허전한 느낌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한번 스티비 원더의 노래를 빼고 한번 골라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지금은. 근데 또 어떤 주제를 대도 스티비 원더의 노래는 너무 명곡들이 많기 때문에 가져올 노래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그 가족 나중에 내가 가족의 아빠가 된다면 들려주고 싶은 노래 중에 또 스티비 원더의 노래 Isn't She Lovely를 틀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뭐 어떤 음악이든 다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그런 아티스트네요. 자, 오늘도 한번 감동을 해보고요. 스티비 원더에게 이 노래 들으면서 2부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Ribbon in the Sky 듣겠습니다. 사랑은 나이도 국경도 초월한다고 하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도 국경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귀 기울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볼까요? 윤영은님, 오늘 블로그에 영화 리뷰를 썼는데 다른 사람들 평가와는 좀 다른 글을 올려서 소심해졌어요. 영화에 대한 감상은 자유로운 거니까 괜찮겠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리뷰잖아요. 괜찮아요. 본인의 감상을 본인의 뭐랄까 블로그에 올린 거니까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제작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건 되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정해놓고서 무언가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뭐 그 길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라는 건 되게 그 작품에게도 축복인 것 같습니다. 소심해지지 마세요. 뭐 본인의 의견과 본인의 생각을 자신의 공간에 남기는 건데요. 뭐 어떻습니까? 박소금님,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을 다닌 학교를 졸업했어요. 기쁘기도 한데 울타리 밖으로 나온다는 두려움도 조금 있네요. 하지만 과제도 시험도 없는 세상에 한 발짝 내딛는 기쁜 순간 축하해 주세요. 롤러코스터의 습관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 7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에 한 발짝 더, 네, 걸음을 내딛으셨네요. 발전하시고 더 본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 있고 또 원하시는 무언가를 이루셨다면 푸른 밤에도 계속해서 알려주십시오. 자, K-케이틀린 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티아고 요르크의 블레임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모티콘도 외국 스타일로 보내주셨어요. 그거 있잖아요. 점점하고 괄호 닫는 표시. 저는 맨 처음에 이 해외에서 이런 이모티콘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웃음의 표시지 했는데 이 옆으로 돼 있는 걸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면 사람 웃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눈 두 개 그리고 웃는 입.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표현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롤러코스터의 습관 듣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습관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아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잉어빵을 사서 잠깐 편의점에 들렸는데요. 혼자 먹기엔 양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하나 드실래요? 하고 권해드렸는데 차갑게 거절당했어요. 아, 너무해. 슈크림이랑 팥이랑 두 개 중에 선택 가능하셨는데 하셨습니다. 귀여우시네요. 저도 얼마 전에 진짜 오랜만에 붕어빵 먹었어요. 제가 붕어빵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팬사인회 갔는데 가다가 이 길에 붕어빵 파는 그 보이는 거예요, 가게가. 그래서 와, 매니저 형, 저거 좀 사다 주세요. 그래서 급하게 또 이렇게 삭삭삭 사서 스태프들과 함께 먹었는데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역시 겨울에 먹어야 제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연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정말 맛이 많던데요. 슈크림 맛, 뭐 팥 맛. 제가 먹었던 거에는 콩이 들어간 팥이었어요. 어떤 콩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팥콩이랑 그 팥만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라 그 초록색 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완두콩이었나? 어쨌든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먹고 싶어요. 지금 또 얘기하니까. 강다은님,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트 보이 듣고 싶어요. 처음엔 제목을 읽을 줄 몰라서 짝꿍이랑 에이브릴 라빈 노래 좋더라 이렇게만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스케이트 보이, 이게 표시가 그 표기가 되게 독특하게 돼 있어요. 아마 8, SK 뭐 8 그리고 보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스케이트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에브릴 라빈이 이런 식으로 좀 앨범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읽지? 분명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노래 들으면은 딱 나오죠. 제목이 나오니까. 저도 에브릴 라빈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아니, 나 누나가 중학교 때였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였겠네요. 그때 누나가 에브릴 라빈을 너무 좋아해서 앨범을 딱 집에서 틀어주면서 종현아, 이런 음악 들어봤니? 이러면서 저에게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줬었죠. 박혜리님, 쫑디, 저 오늘부터 필라테스 배워요. 처음 해봤는데 왜 운동 중독이 됐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몸은 지치는데 뭔가 마음은 맑아지는 느낌? 우리 다 같이 건강해집시다. 이힛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배우셨다고 했는데 왜 중독되는지, 운동 중독이 왜 생기는지 알 정도의 뭔가 매력을 느끼셨다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꾸준히 하실 수 있겠네요. 대부분 사실 3일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가장 그 근육통이 심해요. 운동하고 나면. 근데 잘 버텨내시고 꾸준히 하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시다, 우리. 겨울이어서 좀 우리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이제 슬슬 움직이면서 운동도 해보고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9366님. 쫑디, 제가 얼마 전에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요. 곧 있으면 새학기라 전학 가는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돼요. 사투리도 벽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노하우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글쎄 어느 지역에서 이사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사투리가 다른 부분으로 가셨나 봐요. 벽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벽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요즘 친구들이 막 언어나 뭐 아니 언어래 언어도 아니죠. 이 사투리 억양으로 막 서로 이렇게 뭐 따돌림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본인이 스스로 너무 좀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투를 쓰면 혹시 좀 이상하게 느낄까 하면서 좀 움츠러드는 순간 상대방이 보기에는 아, 이 친구가 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냥 나를 좀 차갑게 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뭐 사투리에 대한 부분의 그 스트레스는 내려놓고 일단 뭐 성격적인 부분을 좀 더 맞는 사람을 빨리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진심은 통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친해지고 싶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그냥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트 보이 듣겠습니다.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트 보이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송현민님,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1년 계약직이긴 하지만 사립고등학교에 국어 선생님으로 가게 됐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남고라 걱정도 있지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기대가 더 커요. 학생들과 항상 동행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김동률의 동행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가셨군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제일 멋있게 보였던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 제가 뭐 국어를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뭐 좀 시를 이렇게 소개해주거나 소설을 소개해주거나 뭐 주제를 이렇게 파악해주면서 여러 가지 설명해주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현미님도 멋있는 정말 멋있는 선생님이에요. 그 국어 선생님 전 제일 멋있더라고요. 그 다음이 사회 선생님. 국사 선생님. 그 다음에 사회 선생님. 어쨌든 동경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아이들에게 잘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런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9178님, 따뜻한 방 안에서 귤 까먹으면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힐링이 따로 있나요? 이런 게 힐링이지. 정말 행복하고 좋네요. 브라운 아이즈의 언제나 그랬죠.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 겨울에 정말 이불 덮고 귤 한 상자 옆에 두면서 그거 까먹으면서 TV 보고 영화 보고 이러는 거 정말 행복하죠. 손이 노라질 때까지 귤 많이 먹잖아요. 심지어 귤은 칼로리도 좀 낮대요. 비교적 수분이 많으니까 충분히 즐기시고요. 푸른밤 귤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밤이랑 귤이 또 어울리기도 하니까 맛있게 드세요. 신영은님, 학교 교지 편집부라 기사 쓰고 있는데 좋은 노래 들으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네요. 푸른밤은 참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쫑디 하셨습니다. 아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지 편집부 이런 것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좀 막 내가 무언가를 좀 하나 딱 주제를 잡아서 글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멋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저도 이런 교지 그리고 좀 뭐 학생들이 줄을 이루는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뭐 그냥 그런 것들을 관심이 있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많이 했었는데 직접도 하시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부럽네요. 지금은 못해요. 이제 난 학생이 지금 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아니어서 2372님 이제 대학 가는 새내기입니다. 친구들과 만나기 전에 단톡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 사진이랑 실물이 너무 달라서 고민이에요. 못 알아보면 어쩌죠?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아니 뭐 어때요? 사진 예쁘게 나오는 것도 사진 잘 찍는 것도 능력이죠. 그냥 만나서 내 사진이 좀 셌지? 뭐 이런 식으로 위트 있게 넘기십시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다 봤는데 실물도 다 볼 거고요. 뭐 먼저 얘기하진 말고요. 나 사실 사진이랑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소심해 보이고 얘기 더 나올 수도 있어. 만나서 놀릴 수도 있고요. 오 주연님 마지막 노래로 토리 켈리의 Dear No One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이제는 언제 틀어줄지도 막 신청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안 틀어드릴 거예요. 지금 틀어드릴 거예요. 자 브라운 아이즈의 언제나 그랬죠. 그리고 토리 켈리의 Dear No On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늘 거기 있었죠 그대와 커튼이 어두워지면 잠이 들었죠 그대 그림자를 꿈꾸고 했죠 Like being independent, not so much of an investment. No one to tell me what to do. I like being by myself. Don't gotta entertain anybody else. 브라운 아이즈의 언제나 그랬죠. 그리고 토리 켈리의 Dear No On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세요. 고인형님.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23살 청년입니다. 저희 형은 작년에 경찰 시험 합격했고 아버지도 경찰이셔서 저만 남았는데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시험이에요.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바닐라 어쿠스틱의 밀린 하루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이렇게 경찰 이시군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건데 미국의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장래희망 조사를 해보니까 뭐 1, 2, 3 순위가 전부 다 영웅이랑 관련된 거더라고요. 군인, 경찰관, 소방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랄까 세상을 이렇게 보호하고 뭐 바꿔나갈 수 있는 영웅들에 대한 뭐 이런 판타지. 아이 때 갖고 있잖아요. 다들 한 번씩은 경찰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어렸을 땐 저도 그런 생각했었고 그 이후에는 막 뭐 운동 선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고인형님도 멋진 경찰 되셔서 우리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잖아요. 양혜정님 심야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 택시 아닙니다. 인천 공항에서 을 중에 을로 매일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 보면 돈이 많아서 유명해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참 많은 갑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도 참 화나고 힘들었던 마음을 푸른 밤으로 위로받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을 중에 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표현이 너무 좀 속상하네요. 갑과 을이 이렇게 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뭐랄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내가 을이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내가 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대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 뭔가 좀 더 챙겨주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움을 주고 또 챙겨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좀 예의 없게 대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혜정님 힘내시고요. 요즘 또 뭐 갑과 을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깨어나고 좀 많이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워야겠고요. 9491님,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집에 가면서 듣고 있는 27살 직장인입니다. 다음 달 10일에 고대하던 첫 월급인데요. 하필 9일이 여자친구 생일이네요. 아,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좀 답답하네요, 이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요. 나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10일 날 월급 받으니까 그때 정말 내가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나를 만들어줄게 라고 먼저 호언장담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일 날도 뭐 작은 마음에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 뭐 물건이 안 되더라도 꼭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행복한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10일 날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고 부럽습니다. 자, 한상아님, 주윤아의 너야만 해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틀어드릴게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밀린 하루, 그리고 주윤하의 너야만 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밀린 하루, 그리고 주윤하의 너야만 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지혜님, 첫 직장에서 첫 회식을 간 언니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네요. 언제쯤 올까요? 왠지 푸른밤 다 끝나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사회생활인가 나름 무섭기도 하네요 하셨습니다.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니분이 지금 뭐 즐겁게 회사 식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많이 또 뭐 배우고 뭐 술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고 술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회식에서만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뭐 언니분이 들어오셔서 힘들어하거나 하면 또 이지혜님이 잘 다독여주시고 뭐 물론 가족 걱정이야 항상 끝이 없지만 너무 그렇게 사회생활 무서워요 이렇게 겁먹고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318님, 보름 뒤에 독일로 유학 가게 돼서 푸른밤 들으며 독일어 공부 중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역시나 힘드네요. 그래도 넓은 세상에서 음악을 펼칠 수 있는 건 즐거운 일이겠죠. 독일에서도 한국과는 다른 시간이겠지만 푸른밤과 함께 할게요. 힘들 때마다 듣던 노래 더 콜링의 Wherever You Will Go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가시는군요. 잘 다녀오시고요. 와, 독일 사실 언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공부 잘하셔서 가셨을 때 물론 여러 가지 힘듦이 있겠지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듦이 조금 덜하시길 바랍니다. 김보은님, 쿠웨이트에 있는 남친 전화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은 목소리 듣고 싶어요. 메시지만 주고받은 지 며칠 됐거든요. 12년 연애했는데도 보고 싶은 거 보면 우리 천생연분 맞나봐요. 기다리는 시간 힘낼 수 있게 힘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부럽네요. 12년이나 만나셨고 지금 또 장거리 연애 중이신데도 계속해서 보고 싶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시차도 있고 뭐 전화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으면 통화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꼭 통화하시고요. 뭐 목소리 서로 힘 주면서 잘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남윤서님, 큰 언니랑 작은 언니가 호주에서 2년째 살고 있어요. 맨날 티격태격 되면서 싸워도 항상 챙겨주는 건 언니들 뿐이었는데 저는 언니들이 보고 싶은데 언니들은 연락도 잘 안 받네요. 언니들도 푸른밤 애청자인데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언니들한테 윤서가 많이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오늘 해외 관련된 사연이 많이 오네요. 그래요 언니 두 분 윤서가 보고 싶대요. 속상하대요 연락 안 받아서. 혹시나 듣고 계시면 먼저 전화 주시고요. 윤서님도 지금 듣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먼저 연락해 주시고 이 섭섭함 뭐 문자로라도 아니면 뭐 목소리로 전화하셔서 표현하셔도 좋고 어쨌든 좀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으니까 피부로 와닿는 그런 표정이나 이런 걸로 마주할 시간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말로라도 글로라도 마음을 전해야죠. 자, 3198님 트래비스 갈랜드의 로켓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 상당히 좋아하는데 들어볼까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The Calling Wherever You Will Go 그리고 트래비스 갈랜드의 로켓 두 곡 듣겠습니다. 더 콜링의 Wherever You Will Go 그리고 트래비스 갈랜드의 로켓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죠. 강하솔, 임보라의 매일의 나의 너 이 곡은 8955님 신청곡입니다. 오늘 방백 언제나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언제나 해 없는 해를 바라보며 서성이다가 꿈 없는 꿈을 위해 또 걸어가 아무도 나를 본 적 없다고 말하지 언제나 나의 세상엔 그늘조차 없었으니까 익숙한 외로움에 또 미소만 태양은 뜬 적도 진 적도 없었는데 나는 빛을 바라보며 걸어왔었지. 길 없는 길, 서성이는 날, 늦은 황혼만이 비춰주네. 옐로우 몬스터즈의 레이트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의 거성 박명수 선생님의 주옥같은 어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제일 앞권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아, 이 말인 것 같은데요.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말이 통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최소한 연애에 관해서는 불변의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생각 들기 전에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꼭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 옐로우 몬스터즈의 Late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언제나 기다려.